이별 남기지 말고 내지 못할 사랑 인제 알면서도 사랑한 것이 서늘한 변에 흘러내리는 눈물의 상처되어 다시는 못 울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할 당신 서늘한 변해